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돌세 점하여 3일 조조 유엔 아동기금 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